너와 이제 사귈게. Your name보다 예뻐 짜릿해. 진한 향수보다도 은은한 그 바디 로션 하면 이대로 너 없이 향긋해. 이렇게 잠깐 멈춰서서 네 끝눈으로 올려다볼 때면 자꾸 손이가